안녕하십니까. 비밀의 제또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뉴스를 보니까 말이에요. 100만 명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100만 명이 좀 넘거나 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던데 서울에서 총 궐기가 매우 크게 있었죠. 그리고 만 명이 넘는 사람이 늦게까지 정말 오랫동안 남아서 그 청와대 앞에서 그 경찰들하고 대치하는 걸 제가 뉴스 시간에 봤는데 말이죠. 정말 시국이 참 수상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이럴 때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은 옳은 일에 머뭇거리지 말고 실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요즘 젊은 세대들한테는 1980년도가 그 과거 역사겠지만 말이에요. 그 저한테는 그렇지 않거든요. 제 세대한테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때 서울의 봄이라고 박정희가 1979년 10월 26일 날 김재규한테 살해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18년 2개월 동안 그 공안 통치 뭐 이런 거, 그렇죠? 아주 무시무시하게 그 권력을 휘둘러 가지고 말이죠. 정확한 그 모르겠지만 아무튼 들려오는 말들에 의하면 박정희 18년 2개월 동안 무려 9만 8천 명이 투옥을 당하고 또 숙청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했다 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 9만 8천 명이라는 숫자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렇지만 아무튼 어마어마한 숫자라는 거죠. 이승만도 그 제주도에 30만 명이 도민의 총수였을 때 무려 10만 명에 달하는 그 자국민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9만 8천 명이라는 수가 제가 이전에 뭐그 길거리에서 파는 책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길거리에서 파는 책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 그건 모르겠지만 아무튼 적지 않은 수가 18년 2개월 동안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국민 모두가 기본권조차 내놓고 살아야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 박정희가 죽었어요. 그렇죠? 아주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죠. 그렇죠? 좋아하는 시바스 리갈이라는 술을 먹고 또 예쁜 여자를 옆에 끼고 말이죠. 또 음악을 하는 가수를 불러다가 그렇게 대행사라고 하는 거, 소행사 대행사가 있었다면서요. 소행사는 뭐 자기 혼자 가서 술 먹고 하는 거, 물론 여자가 있었죠. 200여 명의 젊은 그 연예인들의 명단을 확보하고 말이죠. 그때 비서실장이 조선시대의 최홍사 모양 왕에게 여자를 공급하는 전국을 쏘다니면서 이쁜 여자를 골랐던 최홍사가 있었잖아요. 그 최홍사 모양 그 비서실장 그러면 정말 그 대통령의 신중까지라도 읽어서 말이에요. 대통령이 어떤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어떤 그 일을 전후에서 잘 해나가야 하는 사람인데 그저 채용사 역할만 하게 돼서 그래서 자존심도 많이 상해하고 아무튼 그랬다고 그러던데 그런 그 여자들하고 저딸 같은 지금 대통령인 그 정권을 찬탈해서 되긴 했지만 그딸 같은 어떤 경우는 딸보다 어린 그 연예인 여자들, 그리고 일반인 예쁜 여자들을 200여 명 확보해 놓고, 그렇게 소행사 대행사로 질펀하게 놀았단 말이에요. 그게 박정희죠. 우리가 안가라고 하는 거, 궁정동이 제가 흔히 말하는, 제가 이제 농담으로, 농담이 아니라 그렇게 글을 쓰거나 할때 그렇게 말을 하는데, 궁정 룸사롱이라고 지금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뭐, 거기에 침대 있고, 욕실 있고, 1층에 연회실 있고, 그게 뭐 안가예요? 박정희 개인의 룸사롱이지. 거기에서 젊은 그 여자들 그 성적으로 유린하고 말이죠. 그러고 놀다가 아무튼 그 신복인 김재규의 총에 맞아 죽었단 말이에요. 아주 비참하죠. 술 먹다가 죽어버렸으니까 딸 같은 여자하고 질펀하게 놀다가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독재가 막을 내리는가 보다 했단 말이에요. 독재가 막을 내리는가 보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죠. 그렇죠? 전두환이 그 노태우를 비롯해서 총 5명이 체규화를 위협을 해서 강제 하야를 시키고 말해요. 자기가 일단 먼저 그 실권을 잡은 다음에 정식으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말해요. 박정희가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거 만들어서 그 장충체육관에서 99.8% 나머지 뭐 0.2%는 기권 뭐 이런 거에서 이제 대통령 해먹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다가 그때 뭐였더라? 이름 까먹었나? 아무튼 선거인단 같은 걸 뽑았어요. 뭐였더라? 아무튼 그런 걸 뽑아가지고 그들이 투표를 하게 해가지고 또뭐그 반대한 사람 없이 말해요. 대통령 7년 단임으로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걸 저는 아주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승만도 4.4 오입을 하고 나서 정말 아주 눈에 말해 최루탄이 박힌 시체가 고등학생의 시신이 떠오르고 나서 그게 기폭제가 돼가지고 말이죠. 결국 이승만을 외국으로 쫓아내버리는 그러한 그4.19 혁명을 일으켰는데 4.19 혁명을 일으켰더니 박정희가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80년도에 전두환이 먹어버린 것처럼 이와 같이 한국 사회 내부에는 공모자들이 있어요. 공모자들이 이들이요 쉽게 기득권을 내놓지 않을 겁니다. 아직까지 군대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지 않죠. 감지되고 있지 않지만, 그리고 뭐 2016년에 군대가 과연 움직일 것인가, 이것도 뭐잘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좀 모르지만, 하도 예상을 뛰어넘는 일들이 한국 군대 현대사에 있어 와가지고 말이에요.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른다라는 거죠. 자기들의 기득권을 포기해야 될, 그런 입장에 처하게 되면 이들은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국민 100만을 죽여서라도 그 기득권을 결코 놓지 않을 겁니다. 차지철이가 됐잖아요. 부마항쟁 때뭐 캄보디아에서 300만 죽였는데 우리 100만쯤 밀어버리십시다 그랬다면서요. 100만쯤 눈 하나 깜짝 않고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국민에게 총질을 충분히 할수 있는 세력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박근혜 지지가 5%밖에 안 된다 뭐 이렇게 하고 말해요. 그다음에 심지어 그 TK 지역에서도 박근혜 찍은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는 나이 많은 5, 60대의 사람들의 그 말들도 들려오고 말이죠. 뭐 그러니까 지금 다된 밥처럼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뭔가 불길하다라는 거죠. 이게 만만치 않은 게임이라서 그래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 내부에 공모자들이 있다는 거죠. 지들끼리 싸울 때도 있지만 항상 이들이요 그 적이 되었다가도 언젠가 하나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들은. 그래서, 지금, 그런데 이게 왜, 옳은 일에 머뭇거리지 말고 실천을 해야, 한다고 제가 강조를 하냐 하면, 지금 이와 같이 만만치 않은 때여서 그렇고, 이번이 그래도, 기회니까 말이에요. 우리의 아이들에게 우리가 살았던 세상을 물려줘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의 아이들이 지금, 오늘과 같은 세상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세상을 물려줘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어때요? 피 터지게 경쟁에 내몰리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내몰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스펙 잔뜩 쌓아봐야 비정규직밖에 안 되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잘해야 삼성 등 대기업에 가는 건데, 그런데 가야 노예로밖에 더 살아요. 그랬죠? 노동자의 인권이 얼마나 보장이 되어져 있습니까, 한국이. 그러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제가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고 한 번은 구체적으로 가서 읽어드린 것이 사무엘상 8장인데 오늘도 한번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그 사무엘상 8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임금의 노예로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사무엘상 8장 사무엘상 8장 11절서부터 한번 볼게요. 11절서부터 오늘은 11절서부터만 볼 건데 왕의 권한이 이렇다라는 거죠. 왕의 권한이 그래서 11절서부터 한절 한절씩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을 다스릴 왕의 권한은 이러합니다. 그는 당신들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다루는 일을 시키고 병거 앞에서 달리게 할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일을 시킬 거예요. 그리고 그는 당신들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으로 임명하기도 하고 왕의 밭을 갈게도 하고 곡식을 거두어 드리게 하고 무기와 병거와 장비도 만들게 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딸을 데려다가 향유도 만들게 하고 요리도 시키고 빵도 굽게 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밭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왕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왕과 신하들이 내부자고 공모자죠. 내부에는 공모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당신들이 둔 곡식과 포도에서도 열의 하나를 거둬 왕의 관리들과 신하들에게 줄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남종들과 여종들과 가장 뛰어난 젊은이들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왕위를 시킬 겁니다. 그는 또 당신들의 양떼 가운데서 열의 하나를 거두어 갈 것이며 마침내 당신들까지도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오래전에 쓰여진 글인데 2016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온다고 하더라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죠. 그렇죠?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을 해가지고 말해요. 지금 조선업계가 힘들다고 거기에 돈을 갖다 붙잖아요. 여러분 대우가 말해요. 미국에다가 장사를 이렇게 했어요. 자동차 장사를. 대우도 미국에다 차를 팔아본 적이 있는데 미국은 차를 말해요. 수입사가 수입을 하고 수입사가 차 도매하는 데다가 넘깁니다. 그럼 차 도매하는 데서 각 딜러에게 팔아요. 그리고 딜러가 스토어라고 하지 않아요. 가게라고 하지 않고 가격을 딜링하는 거죠. 가격을 흥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엔 자동차 가격은 흥정을 해요. 다른 건 다 정찰제인데 흥정을 해서 팝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팔게 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그 가격이 자세하게 이 차가 얼마다 매우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써놓거든요. 차의 옵션에 요거는 얼마고 요건 얼마고 요건 얼마고 요건 얼마라서 총 얼마다 이렇게 써놓거든요. 이걸 보통 윈도 프라이스 뭐 스티커 프라이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미국으로 차를 수출한 회사가 있다고 치시자고요. 그러면 그 회사에서 그 얼마에 딱 수입을 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입사가 그 마진을 얼마 붙이겠죠. 붙여서 도매상에 넘겨요. 근데 그 양떼기로 넘기기 때문에 아주 작은 마진을 붙인단 말이죠. 그리고 도매상에서 딜러로 넘길 때도 워낙 그 많이 파니까 거기도 조금 마진을 붙여서 넘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동차 그 딜러에서 그 팔 때 이미 이제 똑같은 가격에 받았으니까 사실은 그 경쟁 딜러에 비해서 왕창 싸게 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왕창 많이 나만 돈을 남기고 팔 수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딜러마다 가격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각각 딜러에서 자기들이 그때그때 정책을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많이 팔까 말이죠. 그래가지고 피 튀기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각각 그 딜러들이요, 자기들이 운영해야만 그 딜러십을 간신히 유지할 정도로 그 사업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사업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유지하는 것이. 근데 대우가 말이에요, 직영 딜러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 딜러들이 가져가는 이익금, 그걸 못 주겠다는 거죠.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직접 운영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말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차를 팔 생각을 하지 않죠. 그렇죠? 직원인데. 그렇죠? 딜러에서 차를 파는 사람들은 정말 그냥 차한대 팔기 위해서 혈안이 돼서 그래 팔거든요. 근데 그만큼 뛰겠어요? 안 뛰죠? 그래서 망했어요. 그 밖에 유럽 각국에도 뭐, 폴란드를 위시해가지고 말이에요, 뭐, 폴란드래나 어디래나 뭐, 이렇게 그 공장도 세우고 막 그랬잖아요. 방만한 경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망했는데, 김대중이 망하게 했다. 그러고, 했단 말이에요. 김우중이가. 그랬죠. 김대중이 망하게 했다. 왜 그래요? 이렇게 자기들이 장사를 잘못하고 사업을 잘못했을 때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기업들을 갖다 도와줬단 말이에요. 2016년에도 그러잖아요. 2016년에도 추가 경정 예산은 11조를 편성해서 조선업계에다 갖다 준게 2016년 대한민국 정부거든요. 그 당신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한통속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들이. 그러니까 망했다는 거죠. 여지까지 잘 줬는데 왜안 주냐. 안 줘서 망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김대중이 망하게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자들이 바로 공모자들이라는 거예요. 이자들이 데려다가 여러 가지 일도 시키고, 뭐 병거 만드는 일도 시키고, 그들이 거둔 열의 하나를 가져다가 자기들의 신하들을 나눠줄 것이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2016년에 이 사무엘상 기사를 그대로 가져와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고 딱 들어맞죠. 그렇죠. 근데 오늘은 말이에요, 이 사무엘상 말씀을 그거를 꼭 읽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좀 오늘은 찾아가 봤어요. 이유가 있다는 거지. 이유가 8장 1절에서 5절까지가 있는데,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말이에요, 하나님 당신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왕을 세워서 그 왕이 우리를 통치하게 하겠소라고 했던 거군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왕의 제도가 이러하니라, 너희가 스스로 왕을 세워서 그 왕이 너희들을 통치하게 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지. 그런데 그 왕이 제도를 만들 것인데 그 왕의 제도가 이렇다라는 거죠. 그 왕이 법 만들고 제도 만들고 장치를 고안해서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인데 그게 이렇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걸 조금 아까 제가 읽어드린 거고요. 그렇게 되게 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을 하게 된 이유가 1절부터 5절까지 써 있더라. 읽어드려 볼게요. 사무엘이 늙었습니다. 1절. 그래서 자기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죠. 그리고 그런데 맏아들이나 둘째 아들, 이들이 말이에요, 이제 사사로 일을 하게 되는데, 2절에 3절에 보니까 그런데 그 아들들이 아버지의 길을 따라 살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사가 된 아들들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려 뇌물을 바꿔서 치우치게 재판을 한 거죠. 그렇죠. 성도에게 신약시대에 부여된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 당시에는 이와 같이 그 왕이라든가 제사장이라든가 사사라든가 아니면 뭐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때그때 픽업하신 선지자가 이와 같이 재판할, 판단할 권세가 있었죠. 근데 이렇게 뇌물을 바꿔서 치우치게 재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를 그릇되게 이끌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서 사무엘을 찾아간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사무엘에게 말하는데, 보십시오, 어른께서는 사무엘을 말하는 거죠. 늙으셨고 아드님들은 어른께서 걸어오신 그 길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바라볼 건 당신이나 어르신이나 당신들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평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실천을 하고 적용해서 우리를 이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으니 우리가 누구를 보고 우리의 살림살이를 살아내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왕을 세워서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충분히 그 심산 이해가 된다니까요. 뭘 바라봐요? 물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회개를 촉구하고 독립선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기를 소원했어야만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전해주시는 것이 꼭 사사를 통해서만은 아니었던 선례들이 다분히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을 하지 않았어야 옳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요. 그렇죠? 이런 걸 허용적 작정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신학적으로. 그래서 허용은 하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들이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고 그렇지만 이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이들이 이미 그러한 결정을 내리신 것을 그 마음의 중심을 다 꿰뚫으신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지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하느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의의 길을 따라 바르게 살아줘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걸 명심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느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의의 길을 따라서 말이에요. 바르게 살아가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 현 그 시국을 말이에요. 말씀을 드리다가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이제 여러분들께 그 설교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 일요일 날 하는 긴 설교 말고 제가 좀 자주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싶어서 마음으로는 그런 마음이 늘 있어 와서 매일 묵상이라는 칸을 성경 공부 고란 밑에 제가 하나를 만들어놨는데 지금 빈칸으로 있었어요. 여러분 그 칸이 만들어졌는지 혹시 아신 분 계십니까? 근데 만들어놓고 제가 지금 두 개를 올려놨어요. 여러분 두 개를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찾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유튜브에는 그 몇십 분이 오셔서 들으신 것 같아요. 어느 거 하나는 한 90여 분이 이미 들으신 것 같은데 이번 주에 그저께 올려놨나 그랬던 것 같은데 아니죠. 어제 그제 올려놨군요. 그런데 벌써 그렇게 많은 분들이 광고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고 들어주셨어요. 여러분들도 비밀의 제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작은 자교의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 들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다 라고 믿으시는 분들은요 지금 이게 팟빵 작은 자 교회에다가 그 창원에 계시는 분이 이제 이렇게 오디오 파일로 바꿔서 올려주시는데 제가 이제 유튜브에 올리는 거고요 이분이 이 비디오 파일을 오디오 파일로 바꿔서 올려주시는데 순위가 저 밑이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많이 가서 좀 클릭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그래야 그게 상위권에 진입을 하고 복음이 팟빵이라는 그 경로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전달하지 못하면 이와 같이 제가 전한 말씀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와서 그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다운도 좀 많이 받아주시고 그러면 순위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래도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듣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말이에요. 계시록에서 두 증인의 삶을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증인의 삶. 두 주민의 삶을 그 요한계시록 10장하고 11장에 가서 보면은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먼저 그두 주인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두 주인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교회 치리를 보면 어떤 사람이 이제 그 교회에서 잘못을, 형제가 잘못을 저지르면 가서 권면하라 그러죠. 근데 그 말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가서 또, 그렇게 교훈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교회가 가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두세 증인 나오잖아요. 또 구약에도 보면 신명기에도 그 두세 증인 이야기가 나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증인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을 말을 하는 거예요. 이두 증인의 삶이 10장 그리고 11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물론 이제 장차에 도래할 그 7년대 환란 가운데, 7년대 환란은 3년반씩 3년반씩 나눠지는데, 후 3년반이 더 극심한 환란을 경험하는 때거든요. 그때 이제 직접 그때 성도들이 그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자들이 겪게 되는 것을 아주 극명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거든요. 이걸 그대로 현대로 끌어와서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요한을 통해서 기록해 하시고 보게 하시고 말이에요. 그리고 기록해 하시고 일곱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에게 자기가 본 것을 편지로 보내게 해서 그걸 돌려 읽고 말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바래서 말이에요. 2016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까지 이렇게 기록을 남겨주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걸 unfold, 벗기는 거죠. unveil, 벗기는 거예요. 벗겨서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보고, 그리고 또그 삶을 본받아 살도록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들로 우리가 삼을 수 있다라는 거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에 가서 보면 한절한절다 읽지는 않을 거고요. 이렇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렵거나 깊이 생각해야 될 그런 글들이 쓰여져 있지는 않아요. 그냥 상징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대충 알아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동사에 집중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 뭐 명사 있지 않습니까? 주어로 되어 있는 그런 것들보다 동사에 집중하면 그 앞에 상징으로 되어 있는 명사 같은 것들은 쉽게 이해가 되지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스스로 그 상징을 한번 풀어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10장 9절에 가서 보면, 10장 9절을 제가 가서 볼게요. 요한계시록, 10장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 가서 보면, 제가 요걸 새 번역을 말해요. 지난번처럼 우리 채팅창에 말해요. 여기다 이렇게 올려드릴게요. 한번 보실래요? 성경을 펴실 수 있는 분은 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내가 그 천사에게로 가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하니 그는 나에게 말하기를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의 배에는 쓰겠지만 너의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작은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거죠. 그걸 먹어라 라고 했죠. 받아 먹어라. 받아 먹으라고 했더니 한국에 제일 크다고 하는 교회에서 그랬다면서요. 자기가 뭐라고 말할 테니까 아 이러라고 했다면서요. 그리고 받아 먹고 나서 앞 이렇게 하라고 했다고. 아, 그렇게 했다고. 제가 방송 중에 이걸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하도 기가 막혀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 교회 다니셨던 분이 제가 달라스에서 지역교회를 할때 말이에요. 그 교인이셨거든요. 연세가 좀 되신 분인데 정말 거기서 충성봉사를 다 하신 분이었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대요. 받아 먹어라. 이것도 문학적인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말씀을 씹어 먹듯이 읽고 최선을 다해서 실천한 삶을 살아라. 그런 말씀이죠. 받아 먹으라라는 말이. 그런데 이제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그 말씀을 받아 먹으니까, 즉그 말씀을 꼼꼼히 살펴보고 씹어 먹듯이 읽은 다음에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해 보니까 쓰더라라는 거죠. 쓰더라. 너의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너희 배에는 쓰겠지만 너희 배는 꿀같이 달 것이다. 뭐 입이든 배든 상관이 없어요. 아무튼 받아 먹는 거니까 입으로 먹고 배로 들어가서 소화를 시키는 거니까 입이든 배든 상관이 없어요. 뭐 입에는 쓰지만 배에는 달더라. 이렇게 말해도 괜찮은 거죠. 너희 입에는 쓰겠지만 너희 배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뭐 이래도 괜찮아요. 근데 아무래도 맛을 아는 건 입이니까 문학적으로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나 배에는 쓰더라. 이렇게 말을 해놨죠. 말씀을 꼼꼼히 찬찬히 그렇게 살펴보고, 그리고 이게 도대체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것일까라고 하면서 저자의 의도를 아주 잘 살펴보고 말해요. 그리고 이제 깨달은 다음에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했었을 때 달기도 하고 쓰기도 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매우 고통스럽다라는 거죠. 그것이 예배를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렇죠?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마땅한 영적 예배니라. 그런데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이전에 짐승을 죽이는 것 같은 그러한 똑같은 성격으로 우리를 제물로 드리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육신적인 목숨을 끊지 말되 그 성격을 그대로 가져와서 제물로 드리듯 제사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마땅할 영적 예배라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스스로 만든 모든 율법을 그걸 뜯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죽음과 같은 고통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나를 있게 한 그, 내법 있잖아요. 내 상식, 내 삶의 방식, 내 삶의 철학,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걸 뜯어내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에 어긋나면 이걸 뜯어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나의 정체성을 말을 해주고 있는데 이걸 뜯어내는 것이 쉬운 일이겠어요? 이게 죽음의 고통이라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배설물로 여긴다잖아요. 자기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잖아요. 배설물로 여기지 않으면 이게 버려지겠어요? 그렇죠? 내 지식이 배설물로 여겨지지 않으면 버려지겠냐고요. 그렇죠? 내 삶의 방식이 배설물로 여겨지지 않으면 이게 버려지겠냐고요. 안 버려진다니까요. 게다가 나이가 50 넘어가면서부터는 그 꼰대들이 막 되잖아요, 사실. 꼰대들이. 그렇죠. 나는 알만큼 안다는 거죠. 인생 이만큼 살아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만 열면 가르치를 든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잖아요. 저는 게다가 목사질까지 하고 있으니까. 제가 목사질이라고 하는 이유 아시죠? 종이라면 종이 하는 일은 질이어서 그렇다라는 거죠. 이루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그분은, 어떤 선한 행함을 하시는 거고,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까라면 까는 그냥 종이고 노비니까 목사질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무튼지 말이에요. 또 까먹어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됐는지. 아무튼지 말이에요. 제가 약을 먹어야 되겠죠? 병원을 가가지고 진짜 심각하게 검사를 받아봐야 해요. 신자들의 삶이, 아, 그 바울 얘기했군요. 그게 이제 죽는 거란 말이에요. 죽는 거. 그래서 제가 한 두어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배가 가라앉을 때, 그 배에 있었던 금과 새똥이, 배에 갈매기가 이렇게 먹을 거 있나 하면서 배 따라다니면서 그 하늘에서 똥을 싸면 그 배에나 새똥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렇게 그 표현을 했던 것 같은데, 그 미국 카툰에서 본 거거든요. 이렇게 한 컷짜리 만화? 거기서 본 건데, 그 배가 침몰할 때그 안에 있던 금과 새똥이 같이 침몰한다라는 거죠. 제가 이걸 페이스북에다가 써놨더니 오해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아무튼지, 아주 나쁘게 오해를 하셨어요. 자신을 공격하는 줄 알고. 그러니까 여러분, 금이나 새똥이나 그것이 내가 새똥을 가치 없는 것으로 보고 금은 매우 가치 있는 것으로 보지만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더라라는 거죠. 내가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새똥 같은 배설물로 여겨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쉽지가 않고 이제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것도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세상에서 사는데 말이에요. 살다 보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모진애를 써서 가시와 엉겅퀴를 다 뽑아내고 거기에서 농사를 져보니까 접을 만한 겁니다. 스펙 쌓아가지고 말이에요. 막 하다 보니까 사라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성공한 50대는 이제 꼰대짓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저렇게 살라라는 거죠. 이렇게 저렇게 살라라고 하는 모든 그 꼰대가 되어질 정도로 꼰대로 만들어준 그 모든 지식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들은 배설물이 되어져야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배설물이 되어져야만 하는 거. 그런데 아무튼지 이렇게 그런 일을 벌이는 것이 거의 힘들어요. 차라리 꼰대로 살아버리지. 그렇게 굉장히 힘든데 그게 그렇게 힘드니까 바울의 입을 통해서 그게 죽음이라고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걸 뜯어내는 걸. 내 법, 내 삶의 철학, 그렇죠. 내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을 버리는 걸 죽음으로 표현한 거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이게 쓴 거예요, 배에는. 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짐은 쉽고 가볍다. 내 짐은 쉽고 가볍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해서 살다 보면 영적 성취감을 얻게 되죠. 영적 성취감이 뭐죠? 하늘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 거거든요. 하늘의 영광이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육신의 눈으로 보려면 눈이 부셔서 눈이 멀 정도로 굉장히 빛나는 그 하늘 빛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흑암이라는 세상에서 나에게 스팟라이트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가수들이 주변에 껌껌한데 그 가수만 비추는 그 라이트 있잖아요. 그걸 스팟라이트라고 하잖아요. 그 스팟라이트를 흑암이라고 하는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하늘에서 나를 향해 비춰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와 같은 영적 성취감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경험이 단 경험이에요. 그 경험이. 그래서 두 중인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달기도 하고 쓰기도 하더라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매우 쓰죠. 영적으로는 달아요. 달기도 하고 쓰기도 하더라. 이게 두 중인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1장으로 넘어가 보실래요? 11장으로. 저도 11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11장 3절, 4절을 가서 보면 3절, 4절도 제가 여기 채팅창에 올려놔 볼게요. 이거 쓰고 있는 프로그램이, 어디 보면 이렇게 유튜브에 그큰 교회라든가 아니면 아프리카 TV 같은 데 보면, 지금 제가 나온 이 화면 옆에 이렇게 올릴 수 있던데, 제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은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밖에 제가 해드릴 수가 없어요. 성경을 가지고 계시거나 지금 컴퓨터로 보시고 계신 분들은 뭐 인터넷으로 성경을 찾아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내두 증인에게 예언하는 능력을 줄 것이다. 그들은 1260일 동안 상복을 입고 예언할 것이다. 그들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 앞에서 있는 올리브 나무 두 그루여 촛대 두 개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두 증인은 예언하는 능력을 줄 것이다. 예언하는 예언이 뭐라고요? 예언은 예언의 그 특징은 뭐라고요? 포춘텔링이 아니에요. 점치는 게 아니에요. 사사로운 전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을 여러분들이 장차 일을 말한다는 그 사사로운 전개하는 공통점이 있지만 가장 크게 다른 점은 뭐죠? 사사로운 전개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언이라고 했었을 때는 어떻게 아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알아야 돼요. 그래서 누가 예언한다고 하면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하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다른 언어로 설명한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다른 경우에 경우를 말한 것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텍스는 그대로 있는데 컨텍스가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 그건 죄다 다 사사로운 점괘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증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자들에게는 예언하는 능력을 줄 것이다. 목사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이미 주셨어요. 언제? 언제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그 순간에, 그때 하느님의 깊은 곳까지라도 통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성령 침례 사건이 내 역사에서 동시에 벌어지잖아요. 그때 예언하는 능력,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능력, 즉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하는 그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능력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1260일, 즉 42달, 이방인들 그 일절, 요걸 읽어드려 볼까요? 42달 설명하기 위해서. 1절에 보면 나는 지팡이와 같은 측량자 하나를 받았는데 그때 이런 말씀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일어서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어라. 이게 이제 민수기에 사람들 세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 세는 거. 그러나 그 성전의 바깥, 같은 그 뜻의 말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성전 바깥뜰은 측량하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성전 뜰은 측량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해로 성전에 보면 그렇게 이방인들이 있을 수 있는 그 어떤 뜰이, 마당이 있었어요. 거기 측량하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그것은 이방 사람들에게 내주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 거룩한 도성을 다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이 42달이 42 곱하기 30 하면 3, 2, 6, 3, 4, 12, 126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3절에 있는 1260일 동안 예언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렇죠? 상복을 입고, 왜 상복을 입어요? 죽으리라고 하는 그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결심을 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1260일 동안 그 7년 때 환란 기간 중에서 후 3년 반더 환란이 극심한 그때에 더 극심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성전에 그 제단 있는 것과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고 고기만이라는 거죠. 그 이외에 성전 바깥들은 이방 사람들에게 내주었다라는 거죠. 이방 사람들이 누구죠? 그렇죠. 다니엘서에 나온 것처럼, 제가 그 지난번인가 지지난번에 이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뭐, 내 동물로 돼 있거나, 그렇죠. 다니엘서에 내 동물, 아니면 이제 그 신상의 그각 부분, 그랬을 때 이제 네 개로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게 그 아수르, 그렇죠? 그때의 나라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바사메대, 그렇죠? 페르시아 메대,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아수르, 바벨론, 헬라 메데, 아, 그 바사 메데, 그 다음 헬라. 그죠? 그리스죠, 그리스. 이게 이제 네 동물이고, 또한 나라 나중에는 지금 이, 그, 요한의 때에는 로마가 있었죠. 아무튼 이런 그, 이방인들을 말을 하는 거죠. 이방인들. 이방인들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죠. 하나님이 이방인을 미워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이라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혈통이 아닌 자들을 미워하시는 게 아니에요. 증거로다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니느웨에 있는 12면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할 수 있더냐, 그랬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보면, 그 이방피에 섞인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세 역시,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을 때, 보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방인을, 이방 족속을 미워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방인이라고 성격적으로 특정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즉, 하나님의 법도 규례대로 살지 않기를 의지적으로 표현하고 안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받지 않은 사람들.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삶을 거부하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고, 그러니까 언약 말씀 제사를 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언약 말씀 제사를 받지 않은 사람으로 특정된 그와 같은 성격의 사람들을 이방인으로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도 체결하지 않아서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살아가며 이방의 그 신들을 섬기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이방신에게 제사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 규례대로 살지 않는 그 사람들을 성격적으로 특정해서 이방인이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방인의 두 다른 사용 용례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해요. 근데 여기에서 이방인은 제가 성격적으로 그와 같은 이방인을 특정한 거, 그 이방인을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1장에서는. 그런데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성전들을 내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들이 그 거룩한 도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짓밟을 것. 후 3년 반 동안의 환란은 더 극심해질 거라는 거죠. 그 이방 민족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어 그러한 일들을 버리실 거라는 거죠. 이것이 이미 구약 때에 실질적인 역사를 통해서 그림자로 말씀해 놓고 계시고, 그것에 대한 실체, 즉 구체적인 하늘 섭리는 이런 거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속 섭리를 드러내시는 거다라고 실제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그와 같은 역사적 실제 사건들은 그런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3절에 그들이 1260일 동안, 즉 이방인들이 도성을 42달 동안, 1260일 동안 짓밟을 그때에 예언을 할 것이다 라는 거죠. 상복을 입고. 그렇죠? 그리고 그들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 앞에 서 있는 올리브나무 두 그루요, 촛대 두 개입니다 라고 문학적으로 표현을 해놓고 있다란 말이죠. 올리브나무 열매의 기름을 불 밝히는 그 램프에, 이렇게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라고 표현한 것도, 빛으로 살아가는 두 중인의 그 삶의 성격을 말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촛대 두 개도 마찬가지고. 이게 두 중인의, 성격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11장 6절에 가서 보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가서 보면 6절도 제가 복사해서 올려드릴게요.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자기들이 예언 활동을 하는 동안에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할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몇 번이든지 어떤 재앙으로든지 땅을 칠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못하게는 누가 했죠? 하느님. 근데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거는 어떻게 했죠? 모세를 통해서 하느님. 그렇죠. 하느님이 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모든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두 증인이.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셨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우리들은 당연히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우리가 가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풀면 풀리는 거고 하늘에서도 우리가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와 같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언 활동을 하는 동안에 그들, 즉두 증인이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두 증인의 두 증인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는 죽임을 당할 겁니다. 죽임을 당하고 또 조롱을 당하죠. 7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이것도 제가 올려드려 볼게요. 7절에서 10절, 먼저, 7, 8, 9절, 7, 8절만 그냥 해도 되겠군요. 7, 8절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 아비소스 무적행이에요. 아비소스.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짐승이 괴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몬스터. 그렇죠. 애니멀이 아니에요. 괴물이에요. 그 괴물이 무적행에서 올라와서 두 증인과 싸워서 이긴답니다. 물론 영적 승리가 아니죠. 영적 승리는 이미 그리스도가 거둬놓으신 승리는 이미 이뤄놓으신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연합된 모든 하나님을 신앙한 사람들은 그 승리를 거둔 거죠. 이건 육신적인 걸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과 같은. 그렇죠?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나서는 이제 자기의 때가 이르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잖아요. 똑같이 두 증인도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에 아비소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럼 이기면 그 다음 구절은 우리가 짐작이 가능해요.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는 거겠죠.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체는 그큰 도시의 넓은 거리에 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도시는 영적으로 소돔 또는 이집트라고 하는데 곧 그들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입니다. 사실은 소돔이나 이집트가 아닌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달려 죽으셨는데 그걸 영적으로 어떤 데라고요? 소돔 혹은 이집트라고 말씀을 해놓고 계시단 말이죠. 제가 아까 이방 나라에서 이집트는 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집트도 넣어야 되겠군요. 그렇죠. 이와 같이 죄가 극도로 관영한 그 세상을 소돔 또는 이집트라는 메타포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처럼 그들도 증언을 마칠 때에 그 증인이 거기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의 죽음이 나중에라도 오해가 풀어지면 좋은데 말이에요. 조롱거리가 되더라는 거죠. 죽고 나서도 놀림거리가 되면 얼마나 그 죽음이 그 사람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 그 시체를 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여기서 말하는 땅은 땅을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말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물도 두 개, 물도 생명수와 그 다음에 악고 혹은 환란 이런 거를 말할 때 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자의 후손을 지난주에 살펴본 그 옛뱀 큰 용이 입을 벌려서 물을 입에서 쏟아서 삼키려고 이렇게 한 거에 있었죠. 그죠? 그런 물이 있고, 베드로가 걸어갔던 그 물이 있고, 그 다음에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그랬죠. 하지만 그 주의 영이 운행하고 계시는 그 수면, 흑암의 깊음이라고 표현되었던 그 수면, 그런 게 있고, 뭐, 바위를 쳐서 나왔던 그 물, 뭐,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야곱의 우물, 이런 게 있고, 또, 뭐, 그렇죠. 예수의 피로 상징되는 생명수,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물처럼, 땅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이 있고, 그 다음에, 네 가지 종류의 벌레가 뜯어먹어서 횃받은 땅이 있고, 외국 군대가, 점령해서, 그 군홧발로, 짓밟은 땅이 있고, 뭐,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땅도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땅은 후자의 땅이죠. 그렇죠. 악한 흑암이라는 세상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땅에 사는 사람들이, 즉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 나라 사람이 아닌 그 사람들이 시체를 두고, 즉 증인의 죽음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 선물을 보낼 것입니다. 이직거리들을 한다는 거죠. 자기들이 이겨놓으라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은 이두 예언자가 땅에 사는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빛은요, 어둠, 빛을 비추면 어둠은 괴로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빛을 비추면 어둠은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사라지기 때문에. 어둠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렇죠? 진리는 언제나 그래서 승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조롱거리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건 뭐죠? 이두 주기는 결국, 영적 승리를 거두는, 그런 통쾌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12절. 12절도 제가 이렇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따라 읽으시자고요. 아, 이걸 제가 조금 아까를 읽어만 드리고, 안 올려놔 드렸군요. 이제 12절. 12절 보면 그두 예언자가 하늘로부터 자기들에게 이리로 올라오너라 하는 큰 소리가 올려오는 것을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듯 우리도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구름이 등장했을 때는 신적 사역, 하느님이 자신의 신성을 나타낼 때 구름을 문학적으로 이렇게 성경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우리가 정말 물리적으로 구름을 타고 올라가겠어요? 뭐또 그럴지도 모르죠. 그런데 성격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구름이 등장할 때 그렇다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구름기둥, 불기둥, 즉 그렇지만 불기둥은 구름기둥은 안에 있었던 불기둥이어서 사실은 하나예요. 그 구름기둥이 성막을 덮고 있었고 그 구름기둥이 성막을 인도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막을 인도한 것은 텐트라는 그 헝겊조가리를 인도한 것이 아니라 성막으로 상징되고 있는 이스라엘을 인도한 거죠. 하나님 백성. 그래서 신약시대 고린도전서 3장 6장에서 보면 너희 몸이 거룩한 성전이다. 거룩한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너희는 복수고 그래서 교회를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성막은 성막이라고 하는 텐트를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말을 하고 있는 거고 성막을 인도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한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구름을 타고 오실 인자 다니엘서 7장 13절도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늘로부터 자기들에게로 이리로 올라오너라 하는 큰 소리가 올려오는 것을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더라. 그두 증인이 그랬죠. 이걸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죠. 그리고 보니까 그두 증인으로 말미암아서, 물론 하나님의 전적 주권이 그대로 드러나는 장면이기는 하더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하시기도 하지만 사람을 사용하시어서 자신의 일을 인류 역사 한복판에서 성취해 나가시죠. 그래서, 세상에 그리스도 나라가 되더라. 11장 15절에 가서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의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세상 나라는 우리 주님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죠.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그리스도 나라가 된다라는 거죠. 이게 물리적인 얘기라는 게 아니죠. 미국이 뭐 천국이 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옛자는 죽고 그 새 사람이 되는 걸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실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그래서 영원히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라고요? 성도가 누구라고요? 거룩한 나라. 그렇죠? 성도가 거룩한 나라예요. 미국이나 한국이 아니라 자꾸 한국도 자랑하죠. 이 세상에 뭐 두 번째로 큰 성교 대국이니 어쩌니. 뭐 이런 거. 그 전혀 관계없는 말이에요. 그렇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성격적 변화를 원하시는 거지 얼마나 큰 덩어리의 일을 이루느냐 안 이루느냐는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더라 라는 거예요. 풍성하다 충만하다 라고 하는 거 창대하다 라고 하는 게 그 양떼기 일이라든가 규모라든가 덩어리 큰 뭐 이런 일이 아니라니까요. 차은택이 말한 것 같이 크게 쓰임 받게 해달라고 했더니 크게 쓰임 받았다 이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렇죠? 모래알처럼 많아지고 하늘의 목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중국처럼 인도처럼 되는 게 아니다 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격적인 변화, 풍성하게 됨을 말하는 거죠. 생명을 얻고 풍성히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를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요것도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때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나는데 세상 나라가 우리 주님의 것이 되고 이제 하나님을 등졌던 이 대환란 시기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두 증인처럼 이제 많은 역사가 나중에 또 벌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두 증인 세상 나라에 있었던 그 하나님을 그렇죠. 이방인이라고 하시자고요. 그 42달 동안에 그 도성을 짓밟은 그 이방인들이 주님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될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게 될 거예요. 환난 전에 그리스도가 공중 재림하시고 성도를 불러 모으시죠. 이 이후에 이스라엘의 대회심이 벌어지고 그렇죠. 우리가 그거 살펴봤어요. 대회심이 벌어지고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의 채널로 사용하셔서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전하게 되는데 그 역사가 이렇게 후 3년 반 동안에 극심한 환난 때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벌어지더라. 라는 거거든요. 장차에 벌어질 구체적인 일이에요. 세상이 점차 선해지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점차 안전해지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인간들이 법과 제도 장치를 고안해대고 구비하니까 세상이 점차 살기 좋아지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문명을 이만큼 건설해 놓으니까 문화를 이렇게 융성하게 발전시켜 놓으니까 사람들의 살림자리가 그만큼 나아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이 인간들이 구축해 놓은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나라를 만드실 거고 나머지는 전부 멸망시킬 거라는 거죠. 전부 다. 그렇죠? 그래서 누가 거룩한 나라라고요? 성도가 우리가 거룩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마디 말씀을 해놓으신 것이 있죠. 왕 같은 제사장이다. 아직도 말이에요. 목사 따라다니고 목사 안수 받아서 그렇게 그냥 교회생활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목사에게 뭐 어디 갔다 오면 기도받게 하고 말이에요. 자녀들 데려가가지고. 왜 목사에게 기도를 받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 없어져야 된다니까요. 목사한테 기도받지 마세요, 여러분. 같이 기도하는 일은 가능해도 목사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받으러 다니지 마시라고요. 왜요? 여러분들을 그렇게 말씀해 놓고 계시잖아요.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들이 제사장이라니까요. 목사인 제가 제사장이 아니에요. 목사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도가 바뀌었어요. 구약시대는 제사장이 있지만 신약시대는 구약의 제사장이 없어요. 이제 만인 제사장이라니까요. 만인 제사장. 그렇죠. 만인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제사를 집전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데 여러분들로 하여금 직접 하나님은요 여러분들과 직접 대화를 원하세요. 목사를 통해서 대화를 하시길 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직접 대화를 하길 원하신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직접 주시는 거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직접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삶을 직접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신다니까요. 직접 인도하신다니까요. 목사 안수 받았고 목사 기도 받아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데 어떻게 된 게 아마 대한민국 교회, 미국 교회 다 이 짓 할걸요. 다 이 짓 할걸요. 이 짓은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거고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개무시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렇죠? 자신이 죽음으로 성소의 휘장을 가르시면서 너희들이 제사장이야. 너희들이 성전이야. 내가 옛날에 이스라엘을 인도한 것처럼 성막에 있었던 구름기둥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불기둥으로 인도한 그런 것처럼 너희들이 그 성막이고 성전이야 라고 말을 하잖아요. 너희들이 나와 언약을 체결한 당사자고 너희들이 내가 말씀을 직접 준 당사자고 너희들에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부여했고 그런 사람들이야. 너희들이 제사장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데 목사에게 기도받으러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개무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그런 율법주의적인 삶을 사는 걸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 그래요? 하느님을 반역하는 것!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하느님을 반역하는 것. 그렇죠?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가 되게 하는 데에 두 증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오늘은 10장, 11장을 통해서 이 두 주인의 삶을 보았어요.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달을 해드린 거죠.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두 주인의 삶은 달기도 하고 쓰기도 하더라. 입에서 단데 배에서 쓰더라 라고 문학적으로 표현을 했죠. 그렇죠? 그리고 말씀을 전한 사명을 받았어요. 목사만이 아니고 선교사만이 아니고 전도사만이 아니고 페라철치라고 하는 어떤 기독교 단체의 리더만이 아니더라! 라는 거죠. 그렇죠? 특별히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되시는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반드시 말씀으로 자녀들을, 믿음이라고 하는 하늘 유업을 반드시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받을 때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두 받으셨다라는 거죠. 그렇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신 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라고 직접 육성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여러분들이 왜 그 권세를 안 받으셨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그 말씀을 했거든요. 말씀을 전한 사명을 받았다. 말씀을 어떻게 전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에 성령 침례라고 하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역사적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다 통달하시는 분이므로 우리도 하늘의 비밀을 다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을 하잖아요. 일체의 비결을 알아서 나는 사노라. 일체 모두 다 하늘의 비밀에 모두 다를 알아서 자기는 산다잖아요. 일체 비밀을 알아서 사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렇죠. 다만 실수하고 실패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뭐 때문에? 육신 때문에. 그래서 체험이라는 말을 가능하면 안 썼으면 좋겠다. 체험신앙이라는 말을 가능하면 안 썼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증인은 배에서 쓰죠. 죽임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죽임을 당하고 죽은 후에도 여전히 칭송을 듣지 못해요. 세상에서는 조롱을 당할 거라는 거죠. 세상에서 조롱을 많이 당하면 당할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을 바로 신앙한 사람이라고 증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옛날에 제가 다녔던 어느 교회 목사님이 사람이 죽으면 안다는 거죠. 죽고 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대요. 맞아요. 세상적으로는. 이분 얘기가 그거예요. 죽고 나면 사람들이 자기 문상을 얼마나 많이 오느냐 그거 말씀하셨거든요. 나이가 많이 들으신 목사님이셨는데. 그런데 성경은 거꾸로 말을 하고 있다라니까요. 거꾸로. 죽은 다음에도요. 문상 많이 안 온다는 거예요. 조롱 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 죽음이. 이게 두 증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선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면서 사람이면서도 스스로 고래가 되기를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칭찬에 목말라 하는 거죠. 그걸 그 마음의 중심을 깨뜨린 마귀가 목사, 설교단을 지배하고 있는 목사를 통해서 뭐를 하게 하죠? 달콤한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칭찬 듣기를 원하는, 고래처럼 살기를 원하는 현대인들에게, 현대 교인들에게, 배나더 지옥 자식이 된 그 교인들에게, 그 마음의 중심을 꿰뚫은 사탄 마귀가 달콤하고 따뜻하고 육신적으로 위로가 되는 그것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시편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거꾸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고래 삶을 살고 싶으세요? 위로를 해주지 말고 살자는 게 아니에요. 진짜 위로를 해주고 살자는 거죠. 진짜 위로. 그렇죠? 하늘의 위로를 해주고 살자는 거죠. 아, 그런데 결국 승리를 거둔다라는 거죠. 두 주기는 하늘로 올라가죠. 하늘로 올라가요.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우리 때문에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가 되는 거죠. 성도들 때문에. 그렇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 시국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예사롭지 않아요. 바른 길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두 증인의 삶을 살아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2016년 세상 한복판에서 철학자들의 말대로라면 던져졌거든요. 한복판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 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에 내팽겨치듯이 던져진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런데 철학자들 세상 철학의 표현대로라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삶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성경의 기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으니 인생이란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한 사람이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더 있겠어요? 낙원을 떠난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래도 은혜로소이다 은혜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건 하늘의 사랑이 하도 커서 원수가 된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죽음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이 세상 나라에서도 주님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돼서 그리스 나라 백성이 되어서 거룩한 나라가 되어서 영원히 그분의 통치를 받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현시국이 아무리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불투명하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위협적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늘로 올라갈 꿈을 꾸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당장 내가 오늘 죽더라도요. 내 아이들이 나중에 나를 그렇죠? 어떻게 기억을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을 이와 같이 신앙을 하고 사셨구나.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셨구나. 우리 소천하셨다고 부흠하면서 뭐 입관 예배 이런 거 막 광고하거든요. 미국에서는 그 신문에 동포들이 그럴 때 보면 너무 형식적이라는 거죠. 그냥 장례만 교회라는 예배단 셈 지를 뿐이지 전혀 신자로서의 그 어떤 것, 그 특징이 나타나질 않더라라는 거예요. 여기는, 달라스는. 그렇죠. 그런데 죽고 나서 자녀들이 그 아버지 어머니를 추억할 때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정말 그렇게 사셨구나. 배는 쓰고 쓰지만 입에서는 단 그 신자의 삶을 사셨구나. 그렇죠. 세상에서는 죽임을 당하고 길거리에 그 죽음이 전시가 돼서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의 죽음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선물을 서로 주고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내 자녀들은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를 추억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았구나. 라고 추억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살면 하늘 욥의 자녀들에게 올바로 전달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와 같은 바른 길을 선택해야 자녀들이 우리 부모 따라서 바른 길을 선택하고 사는 겁니다. 맨날 기도도 말해요. 뭐 가는 길 오는 길 지켜주시고 여기는 운전하고 사니까 핸들을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도대체?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운전 조심해라 이건 괜찮아요. 하나님께 그거 기도하면 뭐 하나님 운전 때 잡아주시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진짜? 이게 샤머니즘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건 성경의 말, 성경의 교훈이 아니라니까요. 이건 샤머니즘이에요. 이런 기도하지 마시자고요. 제가 몇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 말씀은요.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육신적인 성공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궁극적 실패를 다루고 있다니까요. 그렇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말을 하고 있어요. 결국 죽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 이야기를 기록을 해놓고 있는 거죠. 죽어서 다시 사는 그 비밀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세상에서의 성공을 요만큼도 말해놓고 있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가난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과 질병으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죄와 죄 때문에 받게 되는 형벌로부터의 해방이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금에 교회에서 무엇이 전해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무엇이 여러분들이 정말 깨어 있어서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하늘 메시지를 잘 들으시고요.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으시니 아무래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에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실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죽어요? 죽는 일이 보통 어렵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못하고 살냐? 그것이 그렇게 의의 길이고 하늘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왜 따라가지 못할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를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내 주랴? 이렇게 탄식하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여러분들을 해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른 길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시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을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믿음을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설사 내가 마당을 42달 동안 그러니까 도성을 42달 동안 발로 밟을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무정에게서 올라올 그 괴물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할지라도 내가 믿음을 올바로 실천해내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시면 자녀들이 그 하늘 유업을 받아서 여러분들과 같이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어려울 때에 오히려 기회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릴 여러분들의 믿음을 증거할 기회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늘 유업이라고 하는 믿음을 전달해 줄 좋은 기회일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를 잘 살리셔서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이 하늘 믿음을 잘 실천해 내가서 그리스도의 은혜에 따라 사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댓글이 뭐가 있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 텐데 제가 설교하던 지금 방송을 하니까 댓글이 없어요. 그럼 여기서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중간중간 궁금한 게 있으면 그 다음 주에는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잖아요. 전 모르면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질문이 별로 겁이 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모르는 부분은 제가 그 다음에 또 찾아서 전달해 드리면 되니까 질문을 해주시면 여러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모두를 위한 것이 되니까 여러분들의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중에 맨 끝에 질문 댓글을 달으셨네요. 기독교인들 운전할 때 기도 다 해요. 예. 이런 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니니까 이런 기도 하지 마시고요. 지금 한국이 매우 혼란스러운데, 그리고 세계 대통령이라고 하는 미국도 이제 일정 부분 이제 혼란에 처하게 될 거예요. 힐러리가 악한데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는 미쳤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우주의 기운을 받아서 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좀 미친 게 분명해요. 그래서 한 사람이 그 대한민국을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트럼프는 온 세계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는 인물이에요. 그만큼 힘이 그 있는 자리에 있는데, 이러한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이 한국에 어마어마하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이와 같이 혼란의 시기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머리도 복잡할 수 있고 이럴 때 어떻게 살아야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일까가 어려운 문제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리 어렵지도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민하고 고민하셔서 이때 바른 모습으로 사시고 자녀들에게 올바른 하나님 믿음을 전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요. 이번 주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